제4차 전국 선윤축구 경기 대회가 폐막되었습니다. 4일 성도원 국제선윤단 야영소 야외 운동장에서 경기 대회 축구 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대회에서는 평양시 남자팀과 남포시 여자팀이 각각 1등을 쟁취했습니다. 결승 경기에 이어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도당 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일꾼들, 선수들, 야영생들이 참가했습니다.